한국에 가고 싶어요? 1번. 네, 가고 싶어요. 2번. 네, 가기 싫어요. 3번. 네, 가지 않아요. 4번. 네, 갈 수 없어요.